가득해 너와 함께였던 그날 네가 떠난 그날도 모두 추억으로 바뀌어서 지금 집착으로 남았다는 게 이젠 아쉽지가 않아 기억하는지 내가 내게 했던 말 말야 이별을 받아들이라면 잠시 걸렸다가 걷어지는 안개처럼 서서히 지나가라면 나도 너처럼 그때 너처럼 알겠어 나도 너처럼 그때 날 떠나갔던 너처럼 나도 이제 너를 떠나보려 해 끝을 맞이하려 해 내가 내게 했던 말 말야 넌 왜 이제야 이러는지 마주친대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모른 채 지나갔으면 알겠어 나도 너처럼 그때 날 떠나갔던 너처럼 나도 이제 너를 떠나려 끝을 맞아보지 마 쉽지 않을 거란 걸 그때의 내가 괜찮은 것도 지금 내가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너도 나처럼 그때 너처럼 우리 이야기가 끝이란 걸 이제 알 거야 너도 나처럼 모두 놓아줘